사연들이 쌓였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고 헤어지는 당신을 이제 와서 붙잡아도 소용없는 일인데 허전한 발길 돌리면서 그리운 달랠 길 없어 나는 걸었네 메아리 쳐도 지금은 말 못하고 떠나가는 당신을 이제 와서 미우쳐도 허무한 일인데 슬슬한 발길